누나, 나 오늘 기분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러는데, 누나 집 가도 돼? 오늘 조금 슬퍼서 누나한테 위로받고 싶어. 나 위로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지금 바로 갈게. 나 조금만 위로해주라. 오늘 그냥 너무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서 그래. 가서 말해줄게. 금방 갈게. 누나, 나왔어. 누나 얼굴 보니까 속이 풀리면서 눈물이 날것 같아. 그래도 누나이긴 하지만 내 여자친구니까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 울지 않을 거야. 오늘 친구랑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퉜어. 크게 다툰 건 아닌데, 내가 뭐라 한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너무 신경 쓰여서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 그 친구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런 생각에 자꾸 너무 미안해서 너무 힘들어. 근데 이렇게 힘든데 누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누나한테 위로받고 싶다란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것 같아. 나 위로 좀 해줘. 어떻게 위로해 주냐고? 그냥 내가 부탁하는 세 가지만 들어줘. 첫 번째는 그냥 날 안아줘. 정말 따뜻하게. 더 이상은 눈물 흘리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안아줘. 두 번째는 누나 품 안에서 잠들게 해줘. 원래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꿈 꾸게 된대잖아. 그냥 잠들면 악몽 꿀것 같아서 그래. 그냥 누나 옆에서 재워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내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니까. 어떤 씹은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누나만 내 옆에 있어준다면 다 위로되고 다 치유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맨 첫 번째로 나 꽉 안아줘. 뽀뽀도 해주면 더 좋고. 안 해줘도 내가 누나한테 뽀뽀할 거니까. 제로 누나 품 안에서 재워줘. 정말 따뜻하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수 있게 꽉 껴안고 재워줘. 그리고 나는 입술 맞대고 잠잘 때 제일 좋은 꿈을 꾸게 돼. 그러니까 뽀뽀도 해줘. 누나가 기분이 풀리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준다고? 어떤 건데? 땀을 흘리면 기분이 풀린다고? 근데 어떻게 땀을 흘리지? 어떻게 하고 자야 되나? 땀 흘리는 방법 방금 생각났어. 그러면 누나랑 같이 땀 흘려도 돼. 있어서 그런지 아직 땀나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옷을 벗고 사람의 몸이 제일 뜨겁다고 하잖아. 다른 방법이 있는 줄.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소중한 사람이야. 정말 고마워. 그럼 이제 우리 씻으러 가자. 내가 씻겨줄게. 우리 같이 씻자. 욕실까지.